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 들리는 히어로즈 19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태까지 가장 박자가 맞았어. 처음이야, 처음. 아, 그러게요. 예. 아, 어제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그 일요일 오후, 오늘은 좀 일찍 시작을 해서 10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부족했지만은 어제하고 그저께 계속 안 좋은 일이 한 가지 있었죠. 네, 네팔에서 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지진 사태가 나서 현재까지 뉴스 쉽게 된 바에 따르면 2,000명 정도가 사망 예상되고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부상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최대 4,500명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 네. 아무래도 참 고산지대이기도 하고 또 구호의 손길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힘 못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없지만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구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요즘에 그 지구의 이 판들이 네. 대거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곳곳에 지진이 막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아, 참 걱정이네요. 네. 참 이럴 때일수록 괜히 들은 생각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술이라는 게 더 빨리 좀 많이 발전되고 보편화돼가지고 더 예측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발전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들리는 히어로즈 19부. 지금 이야기 듣고 계신 분은 들리는 히어로즈 편집을 맡고 있는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지난주에는 늦게 끼어드는 바람에 네. 네, 저희 성우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셨고요. 아, 항상 제 서로 앞에 두 명이서 얼굴을 마주보다가 지난주에 경수님이 계셨고 오늘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제 앞에 박성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성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저는 그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워티 팟캐스터고요. 방송을 2주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회사 일이 바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놀러 갈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아, 그리고 비디오 편집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밀린 거 지금 치우느라 밀린 똥 치우느라 아, 오늘 똥이란 단어를 하도 많이 들었더니 아, 밀린 똥 치우느라 아, 이게 왜 똥이란 단어를 많이 들었냐면은 네. 그 지난번에 그 펜심 비교할 때 하도 똥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아, 볼펜 똥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그걸 하루 종일 들었더니 똥 얘기가 나오는데 밀린 거 치우느라 지금 한 2주째 쉬고 있는데 앞으로 2주 더 쉴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 저희가 뭐 번외편 하나 찍고 있어가지고 예.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편집하시는 거 좋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 역시 그 방금 나온 대로 디지털 히어로에서는 그 비디오 편집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히어로 뭐 이런 걸 편집하고 있고 클라우드 펀딩이죠.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 펀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솔루션 이런 거 있으신 업체들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찍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뭐 연락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 드리자면은 저희 방송은 그 5월 달부터는 카카오 페이지 쪽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카카오 페이지. 얘기가 좀 잘 돼가지고 돈 되나요 그거? 돈은 안 돼. 우리가 안 되는 것만 해. 그래서 안 되지만 저희를 만날 수 있는 게 조금 더 널려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만나는 업체들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돈도 안 받는데 연락 주세요. 저희가 재밌어서 찾아가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네, 같이 성장하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 저희 처음에 박수 치고 인사했었을 때. 아, 그리고 꽤 높은 목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스타시죠. 페이스북에서 조카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로 엄청난 좋아요를 받고 계시는 박인선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어. 네, 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라북도에서 IT 교육을 하고 있는 스마트라이프 연구소장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소장이다. 연구소장 너무 많아 여기. 아 그래? 잠시만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라이프 연구소. 아 스마트라이프. 네. 스마트라이프 연구소.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예요. 전주요? 전주 네. 쪽이랑 그쪽을 다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전라북도는 거의 하고 있어요. 전북을 무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스마트 라이프 연구소. 저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인데, 나중에 회동이라도 한번 해야겠네요. 저는 남편 요리 연구소. 그렇죠. 연구소 연구원네. 아, 전 다음 주에 전주를 갑니다. 전주요? 네. 네. 와. 아, 오시면 연락하세요. 네, 전주 버스 타고 갈것 같아요, 서울에서. 얼마나 걸려요? 한 2시간 걸리나? 3시간 다 잡으셔야 돼요. 아, 3시간 잡는구나. 네. 2시간 강의 요청 들어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어디요? 그러게요, 전주인데. 박인훈 선생님은 나 순방 요청 안 말이에요.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게, 제 허락도 없이. 뭐든지 얘기 안 하고 내려갔다가 쓱 들어갔다가 바로 서울로 도망가야 되겠네. 네, 그 업체는 다녀와서 얘기 드릴게요. 2시간 요청이 들어와갖고 그냥 반만 찍고 바로 또 서울 올라올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잠깐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소장님께서 하시는 강의는 어떤 것들 하고 계시나요? 저는 주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스마트폰 활용하는 업무, 데이터 정리 뭐 이런 것들 강의하고 있어요. 아, 요즘에는 스마트 업무 쪽 강의 좀 많아지셨겠어요? 저는 하기는 하는데 네네. 그 사용자들이 대부분 다 초급 수준이라 그럴까? 네네. 그냥 사용법을 가르쳐 드려요. 아,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제 주로 이제 네네. 에버노트로 데이터 정리하는 거, 수집하는 거 아, 이거는 어떻게 또.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요청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오늘 실전 강의네요. 네. 보시면은 지금 에버노트에 대한 강의도 하고 계시고 스마트폰과 스마트 활용에 관련된 강의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전라북도 쪽이나 전주 쪽 계시는 기업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페이스북에서 박인선 소장님 찾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매체야, 우리. 아, 그럼요. 무조건 홍보 다음. 철저하기 때문에 네. 서울 쪽에서는 저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재밌는 소식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는? 저희가 볼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놓치지 않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요즘 가장 뿌듯한 것들 중에 하나가 가끔씩 이제 페북 메시지나 아니면 제가 외부에서 만나는 분 중에 들리는 이유로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많이 있구나. 네, 많이 있어요. 그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하게 되면 고맙다 그러면서 몰랐던 걸좀 보게 되니까 새로운 것도 알게 됐다.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지만 듣거든요. 근데 끊어서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은 역시. 맞아요. 비디오로 끊기가 참 애매해서. 예, 그만큼 성우님이 편집하시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한 10분 이내 막 줄이려니까 힘들어요, 비디오. 본격적으로 19부 좀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성우님, 구글에서 그 유튜브 구형기기가 중단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예, 유튜브 자체가 예.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유튜브 앱이 중단되는 거예요. 아, 앱이요. 예, 그러니까 그 웹브라우저로 들어가면 보여요. 웹브라우저로 해서 유튜브.com 가서 보시면 보이는데, 잠시만요. 이제, 스마트폰이랑 패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폰 패드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애플 TV. 애플 TV까지. 거기도 유튜브 앱이 있잖아요. 애플 네네. TV도 그렇고, 스마트 TV에 그 유튜브 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게임 콘솔. 게임 콘솔에도 또 유튜브 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블루레이 플레이어에도 유튜브 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가 이제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기기를 위한 앱을 제공을 했었는데, 네. API를 제공한 거죠.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네. 툴을 제공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음 버전으로 올리면서 기존 버전을 다 죽이는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하. 아니, 그 그래서, 스마트 TV면은 국내 것도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그 국내 거는 아직,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네. iOS 6. iOS 6에서 들어가 있는 유튜브 앱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iOS 7으로 업그레이드는 하셔야지 유튜브 앱을 이제 새로 받으셔야지 7 올린 다음에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그 1세대 아이패드 이제 안 돼요. 그리고 아이폰 4 이전 모델 안 돼요. 그리고 2세대 애플 TV 이전 모델들 안 돼요. 예, 그런 애들은 이제 이제 더 이상 유튜브 앱을 쓸 수 없다. 유튜브 닷컴을 들어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소니랑 파나소닉의 TV랑 블루레이 레코더도 2012년에 출시된 것까지는 이제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 기기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주소를 쳐서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툴이 없는 기기들은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유가 무슨 이유? 아 이거는 이제 유튜브가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자기들 자체가 그 그런 기기를 위해서 제공한 API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버전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전 버전을 이제 지원을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아. 이제 그전 OS들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그 API를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궁금해지는 게 보통 네. 그 iOS 6 같은 경우에는 7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져 있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져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가 있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더라도 예, 예.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못 땡겨온다는 얘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아. 9월 달에는 네. 5월이 되면 갑자기 화면에 업그레이드를 해라. 유튜브를 이제 이런 화면만 보여요.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네. 자체가 안 보이고 이제 그런 화면만 보이다가 이제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아예 중단. 이제 사용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이제 유예 기간도 아니죠. 사실 그때부터 막는 거죠. 그 화면 자체 네. 제공하는 거야.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이제 막히는 거고. 그러니까 iOS 7으로 올릴 수 있는 iOS 기기가 있다면 다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이제 와. 유튜브 앱을 설치해서 보시려면. 그렇군요. 혹독한 거죠. 아니면은, 뭐, 그냥 웹브라우저로 들어가시면 되고. 간단하게. 근데 웹브라우저까지 들어가서 스마트폰에서 보면 귀찮으니까 그렇게 볼 사람 많이 없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됐죠. 이제, 버릴 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iOS 6 이전 버전 쓰시는 분들은, 네. 그, 아이폰 3GS를 못 버려서 들고 다니시는 분? 그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꾸준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인봉님처럼 아이패드 1세대를 꾸준히 손에 쥐고 계신 분?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쉽게 못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시겠죠. 근데 애플 TV도 구형 버전 갖고 계신 분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다 막혀버리니까. 이제 그건 조금 아쉬운데, 이참에 다 업그레이드 하시죠, 뭐. 지금 공교롭게 제 왼손에는 아이폰 4세대가 있고, 네, 오른손에 오늘은 아이패드 1세대를 제가 들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죠.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겠죠. 네, 근데 뭐, 유튜브 앱만 안 되는 거니까, 다른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유튜브 뭐 많이 안 보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게 그 뭔가를 또 준비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뭐 준비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뭐 HTML5나 뭐 이렇게 뭐 좀 자기들이 좀 잘 되는 OS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다 보니까 기존 OS까지 챙기면은 그 네. API가 무거워진다든지 네. 소스를 더 넣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덜어내기 위해서 기존 버전을 버리는 거죠 대체로. 그러면 좀 무게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소비자들도 이제 대충 많이 갈아탔을 거라고 예상되는 시점에 버리는 거예요. 네. 하긴 뭐 저희들이 옛날보다 유튜브를 보는, 소비 유튜브에서 영상 보는 게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인선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어떤 거 쓰세요? 저 지금 아이폰 6? 아이폰 6? 아니, 아이폰 6면은 네. 그 강의하실 때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예전에 갤럭시 네. S4? 네. 그걸 썼었는데 그 기계를 네. 반납을 안 하고 수업할 네. 때는 그 갤럭시를 갖다가 미러링 네. 해가지고 네. 쓰고 있어요. 아, 그치. 걔를 세컨폰으로 해서 보여주는 용도로 네. 쓰시고 아이폰 쓰시는군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거의 98%? 맞습니다. 90에서 98% 정도. 네. 네, 전 구글의 행보 잘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 뭐, 얘기하셨다시피, iOS 4 쓰고 계시거나, iOS 4가 아니죠? 아이폰 4를 쓰시고 계시거나, 좀 구형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올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시면, 뭐, 사실 유튜브 영상 안 보면 되죠. 맞아요. 네, 여기서 안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웬만한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더 유튜브에서 올라온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튜브는 뮤직비디오용. 아니면은 저한테 유용한 거는, 요즘에 로봇 그런 것들을 제가 관심 있어서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찾아볼 때좀 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킥스타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예. 달려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걸볼 때, 꽤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쩔 수 없네, 무섭네. 아, 예, 방금 인선님이, 행아웃을 하다 보니까 얼굴 공개를 안 하시는데, 살짝 공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웃었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끝났다 다시 들어오셨어요. 예, 네. 충분해. 자, 구글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구글 소식을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 제가 들었던 소식 중에 이게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폰 요금제 비싸잖아요. 그렇죠. 성우님은 얼마짜리 쓰세요, 지금? 72,000원짜리. 72,000원짜리. 그럼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10기가. 그죠? 10기가짜리 많이 쓰시는구나. 인선님은 1기가라 어떻게 정도. 보세요? 저는 89,000원짜리. 무제한? 엄청나요? 네, 무제한. 이야, 두분 다. 와, 한 제가 달에 제일 5만 저렴한 원씩 것 쓰시는데 무제한까지. 같으니까. 저는 3만 얼마밖에 안 하는데. 저는 한달 데이터가 기본 6기가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죠? 쓰는데. 네. 그러니까 이 6기가는 넘어야지 감당이 돼가지고 어쩔 아. 수 없이 10기가 잘렸어요. 네. 저는 지금 2기가 쓰고 있고, 1.5기가짜리 쓰고 있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액으로 커버를 하고 있죠. 전 아이고. 에그가 안 되니까. 네. 액으가 10기가를 거의 다 소진을 하니까, 대충은 뭐 저도 한 8, 9기가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액이가 저렴하더라고요. 맞아요. 형님도 액으로 되실 텐데요? 회사에서 못 쓰죠. 예. 아, 못 갖고 회사에 못 들어가시고. 갖고 들어가요. 예. 회사에 무선 인터넷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요즘에 이제 다시 되게 뚫었어요. 예,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이 있어서 쓰는데, 아. 회사 사람들은 쓰기 싫어하죠. 왜냐면은 그걸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나한테 뭔가 뭔가 체킹 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아, 쓰기 네네. 보통 싫어하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구글에서 이번 주에 프로젝트 파이라는 서비스에 대해 밝혔습니다. 예. 프로젝트 파이가 뭐냐면요. 무제한 음성 통화랑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어요. 무제한. 무제한? 오, 무제한. 좋네. 엄청난 거죠, 무제한이면은. TV 광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밤에 전화 통화하다가 그냥 켜놓고 자버리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죠. 네, 가격이 이제 매력적이에요. 20달러. 20달러? 가격이 20달러면은 대충 계산해도 한 2만 원 정도? 그렇게? 이게 전화 통화만 무제한이죠? 20달러가. 네, 음성 통화랑 문자 서비스 이제 두 개가 SMS. 예, 그죠. 네, 두 개가 문자하고. 무제한인 거고요. 저희들 그럼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죠. 데이터는 도대체 얼마냐? 데이터도 저렴해요. 1기가에 10달러입니다. 그런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안 저렴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쓰는 네. 패턴에서. 제가 쓰는 거 제가 2기가 6기가라고 쓰시니까.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6만 원 정도 나오게 되네요. 예. 이게 약간 데이터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네. 따져봤어요. 막 따져봤는데 데이터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고 전화 통화 많은 사람한테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럼 그거랑 비교해 볼 만한 거는 그게 있겠네요. 그 음성 무제한 서비스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네, KT랑 그런 데들이. 69,000원짜리 뭐 그런 거 네. 완전 무한. 이거 전화 통화, 만약 국내에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다면, 택배기사분들 비롯해가지고, 회사에서 쓰기에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음성이랑 문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전화 통화할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얘를 쓰면은 전화를 좀 많이 할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구글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 파이의 가장 강력한 점이 좀 사실 따로 하나 숨어 있어요. 네, 뭐죠? 지금 미국에서만 서비스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망 대여 서비스거든요. MVNO. 네. 우리 알뜰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그거랑 같은 건데. 구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남의 망을 빌려 쓰는 건데, 뭐, AT&T나 이런 데 막. 얘네가 지금 그 다른 나라의 망도 대여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네. 무료 로밍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네, 무료 로밍이면. 와우. 구글의 서비스를 쓰면 전 세계 어디 가나 구글 MVNO에 들어가면 네. 로밍 값을 안 내. 그냥 그 무제한 비용만 내면. 지금 구글이 준비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 프로젝트 파이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거거든요. 어디서나 똑같은 걸 쓰는 거네요. 저는 아무 데나 되고. 똑같은 망, 똑같은 요금제. 데이터도 똑같을 수도 있겠네, 그럼. 그렇죠. 데이터도 아마 같이 하겠죠. 그렇게 한마디로 로밍 뭐 되면. 이런 거 버튼 하나만 누르고서 밖에 나가서 그냥 전화 통화하면 되는 거고. 그럼 6기가짜리 요금제를 쓰면, 그러니까 6기가짜리 요금제를 전 세계를 그 요금제 하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야. 멋지다. 이게 우와. 진짜, 이게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전 세계 다니면서 프로젝트 파일을 미국 내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를. 네. 이게. 이게, 잠시만요. 1기가에 10달러짜리였는데, 재밌는 건 그것도 돼요. 만약에 2기가 하면 20달러잖아요. 네. 근데 이번 달에 2기가짜리 신청했는데, 제가 1기가밖에 못 썼어요. 돈을 돌려준다는 거. 아, 환불. 네, 환불제도. 사용이 우와. 남았어요. 그 데이터 2월은 아니고요. KT는 데이터 2월 하잖아. 이것도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얘네는 차액을 환불해주겠다. 예, 환불이라고 남았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 데이터. 너무 좋기는 합니다만, 약점은 있죠. 지금 있는 스마트폰에서 쓸 수는 없고, 현재 넥서스 6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좀 아십니다. 네. 대신 신청하시는 거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선별해서 프로젝트 파일이 가능한 유심을 준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면 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킹스웨이 생각나지? 아니, 갑자기 저도 딱 그게 생각났어. 킹스웨이 생각이 혼났네. 킹스웨이 보셨어요, 인사님? 아니요. 안 아, 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얘기하지 마요. 그 나중에 영화를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우리가 묻는지. 영화를 보시면 알게 돼요, 킹스맨. 이게 되게 우리 몇주 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몇주 전에도 그때 구글이랑 페이스북 얘기하면서 킹스맨 얘기 한번 했었죠, 성우님. 네, 근데 이번에도 완전히 비슷한 얘기가 나왔네요. 프로젝트 파이용 유심을 준다라고 하니, 그 그 유심을, 예언자. 분명히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겠다고 하면은 한정판으로 판매하겠다. 그렇게 넘으면 줄 섭니다. 예. 쓸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넥서스 6만 가능한데, 앞으로 다른 스마트폰에도 가능하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필요하게 될것 같습니다. 인사님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인사님이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안 보실 거예요? 얘기하세요. 여기 폭탄 심어놓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악당이 네. 전 세계에 유심을 뿌려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유심을. 근데 우리 방송 근데 며칠 이거 전 지금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한 번씩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때 그 유심이 어떤 특정한 그 반응을 보이는 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유심이. 그 유심을 전 글로벌하게 뿌려버려요. 갑자기 구글이 심을 뿌린다니까, 심을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꼭 봐볼게요. 꼭 보세요. 아, 네, 그게 알겠습니다. 알게 될 거예요. 시트빨이니까. 좀 생각해볼 만한 장면이었는데, 그거 사실은. IT계에서도.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과연 되느냐?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만약에 구글에서 국내에서 RT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원한다라면 다음 주부터라도 당장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MVNO가 그 통제가 되게 잘, 그러니까 그런 제 규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만들잖아요. 심지어 그쵸. 이통사들도 자기 MVNO를 또 만드는데. 네. 반면에 철수한 데도 조금 생기긴 했죠. 그렇죠. 장사 안 되면 철수해야지. 자, 그래서 국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넥서스 6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성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비쌀 수도 있고, 설계는 좀 잘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쓰는 스타일에서 이걸 비교해 본다고 치면은, 2만원에다가 1기가 정도 써야 되니까 32,0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5기가 더 쓰면 4만원 정도. 그럼 지금 쓰는 거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무제한 전화를 할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네, 이 전화를 이제 어디다 쓸 거냐? 그쪽 부분이 좀 퀘스천이 되기도 하고, 국내 이제 통신 사업자들도 이런 것도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조금 신경 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이제, 네, 요금제 내리겠죠. 문자 요금제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그냥 오케이 하잖아요. 그렇죠. 문자 비쌀 필요가 없었어.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 이제 생각은 어느 정도 와 있단 말이죠, 공통점이. 이건 전화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성. 음성 통화하는 게 비쌀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 네, 뭐 이미 우리나라도 음성통화에 대해서는 완전 무한 같은 거 가면서 이제 조금씩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많이. 네. 이쪽 부분이 저는 좀 흥미로워서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글에 대한 이야기 두 개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계속 시끄러운 곳도 있죠. 샤오미. 샤오미에서 또 새로운 폰을 만들어냈어요. 뭐 새로운 폰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네. 폰은 사실 그 약간 스펙 다운? 그러니까 저가형 폰, 저가형 폰이라고도 하여튼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원래 스펙 높은 저가는 저가형 폰. 하여튼 뭐 약간 그 샤오미 미 4가 이제 하이 스펙 폰이라면은 이번에 발표한 폰은 약간 로우 스펙 폰의 폰이라고 볼수 있어요. 폰이라고 이름이 볼 뭐죠? 수 있다고. 예? 네이밍 뭐죠, 정확히? 아니, MI 그러니까 미 4i예요. 미 4i. 미4i. 예. 네. 아이 그 처음에 그 홍보할 때도 아이가 나오는 자꾸 애플 따라해 얘네. 그 초대장 보셨어요, 이거? 이거 행사 초대장도 뭐 애플 초대장 같이 만들었어요. 비슷하더라고요. 예뻐요. 예. 그 색감도 비슷하고 아주 의심스러운 회사예요. 발표는 근데 이번엔 그 중국에서 한게 아니라 인도에서 했어요. 뉴델리에서. 23일 날 23일날. 뉴델리에서 했는데 뭐 레이진도 나오고 그다음에 휴고바라도 왔어요. 그 구글에 있던 아저씨, 네. 휴고바라 아저씨도 왔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나오면서 인도 시장 타겟팅한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5월부터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팔아요. 다 파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얘네가 그좀 법적으로 좀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곳은 많이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스커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니까 네. 아시아권 중심으로 그것도 좀 사람 많은 쪽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파급 효과가 있는 쪽으로 타겟팅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이 스펙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저가형이라고 말은 하지만 5인치 FHD이고요. 5인치요, 네. 예, 두께가 7.8mm예요. 7.8? 7.8mm. 오, 괜찮네요. 그런데 이제 무게가 130g이면 뭐 일반적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램이 2기가, 그리고 저장 공간이 16기가가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뒷면 카메라는 1300만 원. 근데 제법 렌즈가 2.0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제법 밝아요. 그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갤럭시 S6가 F1.9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G4가 F1.8인데 그럼 이제 렌즈가 엄청 밝은 거예요. 밝은 렌즈라는 거는 이제 어두운 데서 잘 찍힌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F2.0인데 또더 재밌는 건 전면 카메라가 500만 화소거든요. 네. 그게 예? 전면이 500만이요? 예, 전면이 500만인데 네. 얘가 1.8이에요. F가. 셀카용 기계다 이건. 셀카용이네요, 이건 진짜. 근데 배터리가 적지가 않아요. 배터리가 또 3120이야. 야, 우리가 보통 왜 배터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스마트폰들이 많으면 3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배터리 네. 용량이. 아이폰 정도, 아이폰은 2000을 잘못 넘어요. 2000을 못 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용량이 들어있는 거죠. 3120이면. 듀얼심이에요. 그리고 심두개 들어가요. 두개 이렇게. 인도는 심두개 넣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땅이 넓어가지고, 네. 그 땅이 모든 통신사 하나가 모든 땅을 못 커봐요. 걔네 인도는 지금. 그래서 통신사 두세 개씩을 섞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듀얼심 해야 돼요. 뭐 재질은 플라스틱이고, 버튼은 이제 센데, 이게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게 MIUI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MIUI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샤오미 스마트폰은 원래 MIUI를 박잖아요. 예, 그렇죠. MIUI가 아니라 롤리팝이에요, 그냥 안드로이드. 롤리팝 위에 네. MIUI 스킨을 덮었어요, 그냥. 샤오미가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순수한 안드로이드를 썼다. 이거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그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네 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중국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중국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글로벌하게는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니 이제 그 부분을 그냥 롤리퍼를 갖다 쓰고 자기네 아이덴티티가 있는 스킨만 덮어서 이제 내놓는 거죠. 얘 가격은 23만 원. 가격이 있으니까. 기계값이 23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겠네요. 홍콩 나오면, 홍콩 버전 나오면 아마 국내, 이거 LTE 돼요.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LTE가 한국을 지원하느냐? LTE가 되게 많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지원하느냐? 그리고 어느 통신사를 LTE를 지원하느냐? 그 가끔가다 기계 잘못 싸우면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SKT는 LTE가 되는데, 딴 데는 LTE가 안 돼서 3G로 잡히더라. 뭐 이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 국내에 사갖고 오실 때는. 살만한 기계다. 제가 보기엔 제법. 23만 원이면, 예, 이 정도 스펙이면은 이거 괜찮죠. 그러네. 예. 국내에서 뭐 저가폰 나오는 것들, 뭐 삼성의 그랜드 넥슨이나 이런 것만 따져도 30만 원 넘어가는 상황이구나. 걔보다 예. 성능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23만 원이다. 이게 스냅드래곤이 이제 600 시리즈가 들어있어요. 네.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400 시리즈, 600 시리즈, 800 시리즈가 있어요. 400 시리즈가 저가형이고요. 800 시리즈는 하이스펙이에요. 네. 600 시리즈는 그 중간에 있거든요. 네네. 600 시리즈라면 뭐 쓸만할 것 같아요. 그 지포 얘기하셨었는데, 지포랑 카메라 비교하면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아, 지포가 훨씬 좋겠죠. 그런 뭐, 건. 지포는 이제 F1.8을 쓰고 있고요. 그 네. 전문가 모드라는 게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카메라를 아신다면, 네. 카메라 쓰는 법을 아신다면 훨씬 좋게 잘쓸수 있죠. 여러 가지 사진도, 야밤에 대낮까지, 아, 그건 좀 오반가? 좀 초저녁 정도는 대낮까지 찍을 수 있다. 이게 샤오미에 진짜. 대해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제 AS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쵸, AS는 상당히 걸리죠. 국내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네. 샤오미는 국내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휴고 바라가.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잘하세요. 난 몰라. 일단은, 기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소감만 얘기할 수 대신에 있죠. 재밌는 거는 제가 요즘에 직구나 이런 쪽 카페를 좀 돌아다녀보니까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해서 팔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AS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AS를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될 텐데. 가능한 거죠. 부품을 좀 사오고 난 다음에 간단한 것들은 고칠 수가 있으니까. 사설 수리소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하설수리교처럼. 그런 것들이 의외로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네요. 사설 수리소가 대성하겠는데, 조금 있으면. 네, 저희도 한번 요폰 나오게 되면은 구매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이거 직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살려면. 제가 직구해보겠습니다. 홍콩 가서 한번 사오든지, 질릴 일이 있으면. 네, 대행도 한번 해보는 걸로 제가. 이선님 혹시 직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 번 해봤죠. 아, 그래요? 어떤 제품 많이 네. 하세요?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 아, 그거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 커피 캡슐 많이 사세요. 가격 차가 좀 나가지고. 많이 엄청 나는 거야? 많이 나요. 얼마나 나는데요? 한국에서는 거의 1,000원꼴인데, 네. 독일 사이트를 이용하면 350원꼴이에요. 얼마나 돼요? 독일 사이트요? 그런데 요즘에 네스프레소에서 한국 사이트에서 가격을 650원대로 좀 내렸나 봐요. 직구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듯 해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우아하게 커피를 주문하시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아마존 이용하시나요? 그냥 배대지 네네. 해가지고 이용하거든요. 아마존에서는 이용 안 해봤어요. 아, 그냥 외국 현지몰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이용하신 다음에. 현지에 있는 몰 그냥? 네, 현지에 있는 몰 이용해가지고 토이토이라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아니, 친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도 이제 독일에 갔다 오면은 그 네.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을 한 가득 사오는 경향이 있는데 네. 부탁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이용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스프레소가. 커피도 맛있고. 그럼 그 머신이 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없으니까. 요즘 그 머신 값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10만 원대도 있어요. 귀찮아서 못 사겠어요. 예전에 커피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 간단한 커피 머신, 조그만한 거 네.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언제부턴가 청소도 안 하게 되고 저한테는 그냥 카노, 펠리스 그거 따먹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직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직구가 있는 반면에 역직구라는 것도 있죠. 역직구는 뭐냐면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직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내에 있는 것들을 해외에 나가는 수출 그런 것들을 역직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직구가 이베이 셀러라든지 국내에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어요. 네. 요즘에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 마윈. 네, 예. 마윈의 알리바바가 한국에서 물류 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물건을 중국으로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품의 대중국, 역직구죠. 여기에 선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업체가 해야지 그걸 그러니까요. 알리바바가 와서 하겠다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배송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지. 네. 뭐, 기사 제목부터가 매력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민호 백팩에서 쇼핑부터 배송까지 알리바바 손으로. 자, 흐름을 보면은요, 잠깐 얘기 드리면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티몰 글로벌에서 주문을 하게 되고, 알리페이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판매자는 국내 있는 판매자겠죠? 국내 있는 판매자는 차이나우라는 걸 통해서 화물창고로 물건을 배송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외로 바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알리바바 창고로 보내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현대 로지스틱스가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온라인몰 자체가 얘네 생태계를 보면은, 그 티몰 글로벌, 타오바오 등과 같이 알리페이 가맹점이 있고, 전자결제는 알리페이로 시켜줄 거고, 그럼 배송은 차이나우라는 데에서 주문한 다음에 일주일 내로 배송을 해주는데, 저희 방송, 그리고 성우님 덕분에, 그 알리 쪽에서 주문하시는 분들 꽤 많이 늘었잖아요. 죄송할 뿐이에요. 저 때문에, 아, 네. 저희 사무실에도 맨날 중국 소프 와요. 아, 내 사람들 꽂혀가지고 다 가입시켜놨더니, 다들 그 쉬는 시간만 되면 화면에 주황색 화면으로 가득해. 주황색 화면이 떠있고, 중국 알리바바에서 물건 사느라 바쁘셔가지고, 자, 와서 계속 물어보고, 또 그리고 맨날 전화 받아요. 저기 그 우체국 아저씨한테. 중국에서 물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배송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주문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언젠가 온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얘네가 해주는 물건을. 거는 일주일 만에 배송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게 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이걸 알리바바가 배송비를 내걸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 EMS로 중국에 500g짜리 상품 보내려면요 배송비가 15,000원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알리바바에서는요 EMS의 30% 수준인 4,800원 해주겠다고 했어요. 진짜? 네. 이거만 할 만한 거죠. 그러면은 사실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을 한다기보다도 구매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부담이 되다 보니까 15,000원 이런 거 하면 대충 계산하고 뭐하고 해서 국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4,800원인데 그러면 이거 당연히 EMS를 받겠죠. 2, 3일이면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걸할수 있는지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운영의 허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참잘 노리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꾸준히 내고 있다는 거지. 뭔가 뭐 아마존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제 틈새를 그쵸. 찾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네. 장사를 잘하는 건데 알리바바도 뭐 아마존 이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마윈에 대한 책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게 되면 항상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소매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소매상들이 인터넷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인터넷으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꿈을 펼쳤었는데 그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국내를 대상으로도 이게 된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일단 그 어차피 그 IT 일정 이상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상업 장사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이제 자기 분야의 특정 분야만 아는 거지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누군가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러면 확 딸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차오나오라고 하는 서비스 이름 자체가 중국어로 인터넷에 미숙한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누구든지 자기네 서비스만 이용하면 쉽게 전자상거래를 할수 있다. 그리고 제가 요새 계속 강의들을 다녔었잖아요. 네, 예, 네이버 전자상거래 쪽도 하는 거. 그렇고, 예, 고도물 쪽도 그렇고, 관세 쪽도 그렇고, 웬만한 강의들은 다 들으러 다니고 있는데, 왜 저런 것들 교육을 할까 생각했을 때, 생태계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는 국내에도 있지만, 이렇게 해외 판매를 제대로 도와준다. 이거는 뭐 국내에서 긴장할 만한 회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재밌는 건 역지권은 수출이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거든요. 제가 기다리는 게 TV다. 이러나 저러나 알리바바는 돈을 버는 거네. 그렇죠. 네. 그렇죠. 남의 걸 떼서 국내에다 팔든, 국내 걸 떼서 나 밖에다 팔든, 알리바바가 중간에 있으니 줄리.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국은 10억이 넘잖아요. 15억, 20억 막 이러는데 네.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해외에다가 꼭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국내만 가지고도 외국 거 사다가 국내에다 팔아도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럼요. 뭐 국내에서 외국에다 힘들게 개척을 하느니 외국 사람들 알아서 와서 사가시고 나는 우리나라 고객을 노리겠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 거지, 그냥. 국내에서 좋은 물건을 발견해가지고 중국 시장을 아예 노려보는 것도 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성우님하고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드디어 기회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이템만 잘 찾으면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 아, 저는 이미 찾은 게몇개 있기 때문에. 좋아. 이번에 저희끼리 따로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요, 창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창업해서 아이템 찾다가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더 크게 눈 돌릴 수 있는 시장들은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 더 관심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님 들어와 계시죠? 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들으시다 갑자기 인봉님 목소리가 약간 짜부러지듯이 들릴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게 뭐냐면은 인사님이 끊겼다 붙으실 때라는 소리예요.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약간 들을 때 약간 목소리가 짜부러지거든요. 그게 소리가 바뀌어요. 아마 녹화에도 아마 그게 반영될 것 같은데, 이제 폰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앱 같은 게 튕기면 튕겨져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폰이라서 앱이 좀 튕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사님도 한번 중국 쪽에서도 이런 거 저런 거 주문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제품들 많아요. 아까 중국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딱 이런 느낌으로 구입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국내 제품보다 무조건 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급하지 않아야 돼요, 그 물건이. 급한 물건은 아니고 무조건 우리나라 물건보다 싼데, 일단 품질이 엄청나게 좋지 않아도 상관없는 물건. 이런 거를 구입해 보시면 만족도 아주 높아요. 진짜 높아요. 생각보다 기대 안 했는데 이 정도?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제 스마트폰 케이스 이런 거. 아, 그런 거요? 예, 근데 제가 쓰는 게 넥서스 5인데 국내 없어요, 케이스가. 왠지 중국산 물품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아예 처자를 볼지 말자라는 주의거든요. 왜 아이폰 6 뒤에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근데 보면은 주위에 샤오미 배터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걸 누가 하나 사줬는데 그건 잘 쓰고 있어요. 샤오미 미밴드? 샤오미 미밴드도 쓸만해요, 아주. 아. 퀄리티도 근데 그걸 샤오미 제품들은 짝퉁이 많아가지고 네, 그게 좀 문제이기는 하죠. 근데 미밴드는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건 진짜 가격 대비 만족도 아주 높아요. 미밴드가 대륙의 실수에서 올라온 그건가요? 샤오미 건 대부분 대륙의 실수예요. 한 8, 90% 대륙의 실수라고 보시면 그 정도로 잘 만들었구나. 돼요. 네, 그쪽 그 제가 샤오미 한번 건 괜찮게 만나요. 사용해 볼게요. 미밴드는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또한 명을 지금 중국 시장으로 넘기고 있고요. 이런 것들 신청하시는 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5월 달에 정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부 두 가지 얘기 좀 했습니다. 그냥 구글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고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 되게 졸미하게 이렇게 두개 얘기를 좀 나누게 됐네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저희 3주 전부터 하고 있는 코너가 있죠? 아마 이 방송 쭉 들으시면서 요게 또 재밌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크라우드. 그럼요. 저 신청도 받았어요. 이 물건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고. 저 요즘에 강의 갈때꼭요 얘기해요. 크라우드 킥스타터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궁금하면 방송 들어놔. 우리가 소개를 해주겠다. 네. 성우님께서 야심차게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 엄청 힘드실 거예요, 이거 찾으시는데. 아, 이 골치 아파요, 이것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아이디어는 맞는데, 네. 제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근데 크라우드 펀딩? 아, 이 뒤에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크라우드 펀딩 그것을 알려주마?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제목이. 크라우드 펀딩 그곳을 알려주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두개 제품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 오늘은 다 인디고고 제품이에요. 킥스타터가 아니라 인디고고의 제품이고요. 예, 두 개가 약간 속성이 틀려요. 뭐, 비슷하긴 한데.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게 인디고고 거고,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카우치렛이라는 제품이에요. 카우치레시요. 카우치. 카우치렛. 렛. 이 제품은, 두 분께는 제가 이제 그 주소를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카우치렛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USB 포트예요. USB 확 포트. 그러니까 전원, 그뭐 벽에 충전기랑 연결하는 USB 포트인데, 그 소파에 끼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카우치구나. 보통 카우치 포테이토라 그러죠. 네. 누워서 이렇게 감자칩 먹어서 살찌고 막 이런 거를. 소파에 이제 전원을 꽂으러 가려면 막, 몸을 막 이렇게 길게 빼고 막 전선 끌고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예 그렇죠. 그 소파에 그 USB 포트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액세서리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 전선이 달려서 전선을 쭉 빼가지고 벽에 이제 전원을 연결해 놓으면 항상 소파 옆에 이렇게 USB 포트가 있는 거죠. 충전을 할수 있는. 네. 거기다 꽂아서 이제 태블릿이나 폰을 이제 충전을 하면서 뭐 누워서 있든지 뭐 앉아서 있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펀딩이 132% 펀딩 하고 있어요. 지금 3만 불그 타겟을 했는데 3만 9천 불까지 갔고요. 42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하셔도 충분히 뭐할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16불 정도 해요. 네. 하나에 16불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비싸진 않아요. 아주 비싸지 않고, 하나를 사시면 이제 두 개의 USB 포트가 달려있고, 이게 충전기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USB 포트 있는 그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대신 이제 소파에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소파면은 위에 이제 그 시트가 있고, 밑에 그 시트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고정하는 형태로 할수 있을까? 되게 작은 별거 아닌 아이디어인데 별거 아닌 아이디어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포인트를 잘 잡아낸 것 같아. 이 USB 그러게요. 포트가 고정돼서 딱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침대에도 꽂을 수 있고 침대 시트 밑에다도 꽂을 수 있고 뭐 소파에도 꽂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예. 예. 이 자체가 뭐 전원을 발생시키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예, 얘를 또 꽂는 거잖아요. 그쵸? USB 연장선이에요, 그냥. 따지고 들면 USB 연장선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 그걸 상품화시키고,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를 정말 상품화시켜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준다는 거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아이디어 저 되게 좋아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아, 재밌습니다. 이거 당장도 진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는 USB 어디서, 알리바바에서 하나, 알리익스프레스 하나 그냥 간단한 USB 확장 사가지고 다리만 하나 달면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지 않았다면. 그림 보시고 DIY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정말 어쨌든.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아, 꽤 재밌는 제품입니다. 카우치렛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COUCHLET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중국에서 시작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한번 보시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제품은 진짜 제 생각엔 DIY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음은 어떤 제품인가요? 다음 제품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국내에서 또 나온 제품입니다. 플렉스 캠 픽이라는 제품이고요. 플렉스 캔 픽이요. 플렉스 쉰다는 뜻이고요. 네, 플렉스 캠 플렉스. 픽이에요. 막대형, 그러니까 기다란 그줄 같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액션 캠입니다. 액션 캠이고요. 이렇게 둘둘둘 말 수가 있어요. 액션 캠인데. 그렇게 생겼네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베이직 버전이 있고 캐릭터 버전이 있어요. 캐릭터 이렇게 들어있는 버전이 조금 더 비싸요. 지금 그 계속 얼리버드들이 솔드아웃 되고 있어. 얼리버드 다 솔드아웃 됐고요. 그리고 지금 79불짜리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베이직으로는 79불짜리, 캐릭터로는 89불짜리. 이게 원래 이제 베이직이 79불이면 이제 10불 할인하는 거고요, 지금. 요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이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디다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뭐 목걸이처럼 이렇게 메고 다닐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꺾는 게꽤그 강하게 이제 안에 뭐 철사를 넣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모양새가 유지가 되고 그 영상을 보면 이제 뭐 옷에다 이렇게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이게 밑에 이제 위에 카메라부가 있고요. 밑에 이제 동체부가 쭉 길게 있고. 근데 끝에 이제 조작부가 있어요. 맨 끝에. 동그랗게 또 튀어나온 조작부가 있는데 이제 거기 USB 포트도 들어있고. 이게 이제 1m에 30분 방수도 가능해요. 방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갖고 물속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배터리 시간이 좀 짧아요. 연속 녹화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냥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에 좀 한계가 있고 메모리가 이제 16기가로 돼 있기 때문에 720p 영상을 담아주는데 약간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사용 시간에. 하지만 이 제품 자체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국내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연락을 해봤는데 뭐 메시지 정도만 간단하게 날려봤는데 어떻게 반응이 올지 모르겠어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봐보세요. 이거 뭐처럼 생겼냐면은, 몬스터하우스. 네. 맞죠? 마치 디즈니에 나오는 캐릭터 같이 생겨가지고요. 엄청 귀엽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이제 콜라보레이션 같은, 그러니까 캐릭터 콜라보레이션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게 그 캐릭터 모델은 7가지가 있어요. 뭐 프랭크, 진, 밥, 조, 뭐 이런, 이제 폴,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가 있고, 이제 베이지가 색깔별로 5가지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캐릭터 쪽도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되게 여러 가지 그 디자인적 아이디어나 마케팅적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같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아팠네요. 예. 저도 이게 둘둘둘 감아서 하는 걸 보고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카메라가 120도 광각으로 돼 있어요. 120도 광각. 120도 광각인데 이게 셀카용으로도 괜찮겠다. 이렇게 대롱이 기니까 셀카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어떤 영상이냐면 개에다 목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개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고 요리할 때 가슴에다 걸고 하는 씬도 있고 그래요? 플라프에다가 묶어서 나를 찍는 씬도 있어요. 플라프에다 묶어서 이뭐 용도는 정말 이 모양 때문에 정말 다양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요즘에 이제 그 이런 류의 카메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액션 캠류. 어쩌면 이런 액션 제가 생각했던 그좀 쓸만한 액션캠류가 오히려 이런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뭐좀 뭐랄까 어디다 부착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지니고 다니기 정말 편하고 이런 그렇죠. 거. 무겁지도 않고요. 예,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거치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안 되면 내 목에라도 묶어 내 머리에다 이렇게 띠로 묶든지 팔에다 묶든지 뭐 이렇게 될 건데 배송은 9월로 준비되고 있고요. 9월 타겟팅에서 준비되고 있고, 지금 펀딩은 835%를 넘었습니다. 와우, 800% 넘었어요? 네, 800% 넘었어요. 원래 만불 타겟인데 835불까지 올라갔어요. 야, 대단하네요. 네, 25일 남았고요. 예, 이 다 부분 솔드아웃 다가, 됐습니다, 지금도. 예? 다 솔드아웃이네요. 네, 그 저렴했던 얼리버드는 다 솔드아웃 됐고요. 이제는 이제 좀 10불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애들이랑 이제 그런 것만 남았어요. 아마 이거는 아마 솔드아웃 되진 않고 이거는 계속 갈것 같은데, 이걸로 계속 가겠죠. 이걸로 계속 갈것 같은데, 생각 있으신 분은 꼭 들어가서 보시고, 펀딩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플렉스 캠픽입니다. FLEX CAMPIC. 네, 저희 방송 올라갈 때쯤에는 저희가 요 주소 두 가지는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그 눈깔 괴물이 두 개가 보일 거고요. 이거 되게 꼭 사야겠어요, 이거는. 외눈 괴물이 두 개가 보일 거고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카메라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들리는 19부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하고 구글의 2만원짜리 이통 서비스에 대한 얘기 나왔죠. 샤오미에서 새로 나온다는 23만원짜리 하지만 가격에 대비해서 성능은 꽤 괜찮은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하고 알리바바에서 국내 물류를 드디어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역식구를 지원을 하는데 이거 역시도 비용이 꽤 저렴하다. 크라우드 펀딩에서는요. 소파에 꽂아서 쓸 수 있는 USB 또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들었었던 플렉스캠 PRC라고 하는 귀여운 플렉스 그 좀 구부러지고 그럴 수 있는 액션 캠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 진짜 숨차게 얘기했네요. 평소에 요약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요. 지난주 성우님이 맡아갖고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요. 아. 노리고 있다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예. 네, 저 인선님 계속 끊기기도 하시고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네. 그냥 벌써 녹음한 지 1시간 반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그죠? 네. 재밌었어요. 듣다 보면 막 가요 그냥 이게 시간이. 그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막 메모했어요. 공부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쇼파에 끼우는 거 예. 그건 한번 사보려고요. 그 만들어드릴까요? 네, 저희 방송 재미가 그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아웃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음질적인 면은 불편한 게 있기는 하지만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 계시는 분이거나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이든 시간만 맞으면 이렇게 모셔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번에 미국에 있는 분 한번 땡겨보죠. 일본이나. 아, 좋죠. 게다가 저희 성우님께서 다음 주에는 지금 외국에 계실 거기 때문에 재수가 좋으면 저희가 외국 파견 나가 계신 성우님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7시간 차이 나요, 7시간 차이. 네. 아,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게스트를 모시고서 제가 단독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난입할 수도 있어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어차피 듣고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가장 편한 거는 네이버에서 들리는 그 디지털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나옵니다. 네, 그쪽 통해서 오시는 게 저희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이시고요. 아니면 안드로이드폰 쓰시는 분들은 팟빵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신 후에 들리는 히어로즈 들어가셔도 좋고 아이폰,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디지털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사이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헛갈리게 한 것 같아요. 들리는 히어로즈 했다가 디지털 히어로즈 했다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름은 디지털 히어로즈입니다. 예, 메인 이름 디지털 히어로즈고요. 드레인 히어로즈는 오디오 방송이 들리는 히어로즈.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섹션이 있어요. 디지털 히어로즈 안에. 그러니까 들리는 히어로즈라는 오디오 방송, 찾아가는 히어로즈라는 비디오 방송, 그 다음에 리뷰히어로인가요? 마지막에? 네네. 네, 리뷰히어로라는 그 또 그 각자 제품 소개하는 방송.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 들리는 19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